두어진 까만 밤하늘 별빛 아래서 유난히도 밝게 빛나는 별을 찾아줘. 왜 이렇게 눈물 나죠? 나 정말 힘들었었나 봐. 오늘만큼 이렇게 울어도 이해해요. 괜찮다, 위로 왔네요. 오늘도 날 비추면서 아픔 참아왔던 날들을 알듯이 손끝에 닿으면 잡힐까요? 흩어진 퍼즐처럼 어렵기만 한 그 꿈들이 어떤 날엔 마른 나뭇가지처럼 자꾸 흔들려요. 믿고 싶은데 모두 잠든 새벽 하늘에 작은 별 하나 저 별 속에 담아두었던 쉬어가라면서 어두운 밤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손끝을 닿으면 잡힐까요? 흩어진 퍼즐처럼 어렵기만 한 그 꿈들이 어떤 날에 저 별 속에 담아두